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긴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우리가 나눈 시간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려왔었던 우리라는 그림들을 서로 나누고 항상 너